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피아노 연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깃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송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좋아하는 곡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곡은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썼고 윌리엄 하워드 돈이 작곡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든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쓴 맹인 여류 작가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와 2천여 편의 찬송곡을 만든 작곡자 윌리엄 하워드 돈은 평생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어가며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1875년 어느 화창한 봄날 크로스비 여사는 돈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레 시상이 떠올라 메모해 두었는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 시상을 다시 정리한 후에 돈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1875년 나는 당신의 것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아련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주께 가오니 날 받아주소서라는 간구 속에 이 찬송이 만들어집니다. 1절에서 주의 음성, 2절에서 주의 은혜, 3절에서 주의 보좌, 4절에서 주의 사랑 앞으로 믿는 마음과 나의 품은 뜻을 가지고 매일 더 가까이 나가오니 주의 보배피로 날 정케하사 받아달라는 간절한 찬송이지요. 1절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 판묻혀 살아가고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자는 순간까지 온갖 소리들이 우리 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는 듣기 좋은 것도 있고 듣기에 짜증나는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유익한 소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무익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경적 소리, 깊은 잠을 깨우는 짜증나게 들려오는 순간의 오토바이 굉음 소리까지,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함치며 싸우는 소리. 우리는 온갖 소리들 속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모든 소리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소리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틀어놓은 조용한 찬송가 음악 소리,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며 손 내미는 넉넉한 웃음소리, 이른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새소리들, 가끔씩 바닷가에 나가서 듣는 파도소리, 간절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더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찰스 스탠리 박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 안에 늘 내주해 계시기에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영혼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류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류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요나를 보내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눈에 비늘이 씌어진 상태로 기도하고 있던 청년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안수하게도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번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자연적인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평생 동안 병을 안고 살아갔는데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병든 약한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소프라노 차인경님의 독창과 코리아 남성 합창단의 합창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며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Yeah.